이렇듯 춘향과 이도령은 이별이 되었지. 그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 뒤 이날 윤고헌이 서울 자골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데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관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은 후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은 부사였겠다. 하루는 신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현마저 내려온다. 신현마저 내려올 저 돌려냅시 잔해줬다 모란색을 해 앉아참 내 활기적 벌려 일등 바보 효장단 아 등등 그렇게 시렸다. 큰사령 청창구 두처제비가 힘을 쓰며 어려앉게 따랐네. 남대문 마성 내달라 칠패 팔패 정패배 다리 가이하고 길을 넘겼구나. 사우산견 바라봐 파란 춘성 안화방창 퍼들지 푸른 푸른 백사동작을 건너 승방들을 지나야 남타령국에 넘어 가천읍에가 중화하고 이튿날 발행할 때 병방집사 지리보소 외월망도 추하면야 옥관자진사당출라 털려버서 빼앗으고 재물로 금파각근 호주실 시제법부처 개할 당근 맞춰서 진남항나자라 전룩 진작이 되었대요. 저정패패 쓱차고 정파경마 가진 부담 호피도 덤에 연자타고 좌구로 모신다줄 해산구조구 전업에 태고째 밝은 달과 요순지 닦은 일로 각체 비지가 말을 타 심령 다음 난네 바부야 네 말이 좋다 말고 정마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빛이 우지가 않게 마상을 우러러 보며 보러 저거라 저러숩다. 신현급장 거동보소 키 크고 길잘 걸고 허옇고 말잘하고 영리한 저급장 석성만근 대목안자 진사당주를 달아서 가는 양태 정팔이 갑사가 끈을 넓게 달아 한엽 기울게 비쓱 쓰고 보내소주 방패 절룩 절룩 자락을 갈키 잡어 뒤로 잘 쳐잡음해 비단 쌈기 대모장도 갑사중치를 비쓱 차고 비비바지 삼성부 생산할 조신을 던진 신고 저룩 자라장 의지로 초록다님이 거들어졌다. 정장줄 검켜 잡고 활개활활 흉중하름거로 이라 이놈 하지 마라. 신배나장 거동보소 태양가서 힘입고 꼬왕자 돌고리 방울자 일산에 갈라서서 해다기 놈 나지 마라. 투인한 쌍 책결집 마상대고 군이로다 중청양도를 지나야 전라가명을 들어가 순상진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할지 노고바하고 힘들 숙소호기 있게 도임을지 우리 정당도관이 육방가속이 다 나왔다. 실청도 목이방이며 인물차지 호장이라 호적차지 장적빛과 수잘론논도서원 병서일서도집사 급창 흥방홍유하야 마산 진동하며 거돌거리고 들어간다. 전파청 초간집사 좌우로 들어서고 50명 동인들 볼들 앞에 배양하고 60명 굴러사려 두 줄로 늘어섰대 기르기 쏘려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한 양 제결집 쌍쌍이 들어서 고인 육각 홍철중 남전네 뒤를 잡아매야 북창구 떡궁 부처구나 어쩐대 비례소리요 제가 진동을 제 수성 장하문이라 정청 용서라야 청도끼 버려단디 청도안쌍 홍문안쌍 추장남동강 남서각 홍초남문안쌍 청룡동남각 서남각 남초황문안쌍 등사순시간쌍 황초백문안쌍 백호동북 각서북각 백호현목 북동각 북서각 흑초 관원수 방원수 조영관원안수 조연나포미금고 한쌍 호총한쌍 나한쌍 저한쌍 나발한쌍 발해한쌍 세약두쌍 포두쌍 영기두쌍 굴러진혈두쌍 자마독전이온 나노진병조다당 포악두쌍으로 둥댕 지르르르르르 나르라 이르라 누나 바란 홍행 홍행 예고부야 소문들 형동 내 문들에 걷잡히어 무사미 실적 없나 원하니 후배 사령 군난 장교 없단 말이야 좌우자빈을 쑥 금시보던단 말이야 척척 아우형 하마포이 삼성 이륵 잡고 흔든한 듯 백사연명하고 동원차이여여 대포수 예 방포 일성하라 뿡 좌기 좋아하신 후 사명소 문안 받고 형수군과 임례 받고 육방하인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정보를 허려하고 영창 밖에서 기한을 펼쳐놓고 차례로 부르는 뒤 어두운 날 기생년아 연연우골 서리기 가무가 명예로서 걸음을 걸어도 장단을 맞추어 아양 아양 들어 만난 출수홍연제 왔느냐 예 등대하였소 장상 수매들 떠들어 매우 천정 어리들 백두가 왔느냐 예등하였소 철기 강등 늦어간다 소사 백제 어체 언제 왔느냐 예등하였소 총당상 불을 매두어 지금 나에게 왔느냐 응대하였소 진주 명주 자랑마다 제일 복패 산후주 당산구동 그 그릇 속에 문랑 얼굴들 제보인게 왔느냐 응대하였소 예산명호에게 전산명호에게 다 들어왔느냐 예등대 가오 예 여보 와라 예 너희골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춘향은 점거에 불참이 되었으니 어쩐 일인고 아렵지 황송하오나 춘향은 기생이 아니었고 득이 월매의 딸로서 형용자질 절묘키로 구관자재 도련님이 머리를 거쳐 지금 집에서 수절하고 있나이다. 기생아 자식이란 수절이란 부당하다. 잔말 말고서 불러오도록 해. 다른 사람 갖거두면 사랭이 나갈 터인디 체면이 있는지라 행숙기생을 보내는구나. 행숙기생이 나간다. 행숙기생이 나간다. 나가면서 춘향 문준 당도하여 손뼉을 땅을 두다리며 형절부인 애기씨 준양 각시 사또 음령이 지음하여 나오기는 나왔으나 내가 사또께 들어가서 잘 꾸며드릴 테니 염려 마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또께 들어와서는 준양을 먹는 뒤 대토 이상으로 먹겠다 사또가 부르면 사령이 나올 텐디 자네가 어찌 왔느냐 하며 죽으면 죽어도 영으로는 못 간다 하옵기다 사또 문을 내야 이때는 군로사령들이 나가는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손 중중을 노르거리고 나간다. 이야 김번수야. 지를 제천수고 손소리 황풍 걸음 찌를 잃고 실벌칠 북가려 춘향 군전 남도하여 이래 춘향아 나오느라 오늘은 소지원군 사천이 따럽게도 들려 Oh!